북녘당에서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의 동포 형제 자매 여러분,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국군 장병 여러분들과 남녘의 동포 형제 여러분, 해외에 계신 한민족 동포 형제 여러분들도 평안하신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전합니다. 샬롬.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의 진행을 맡은 저는 탈북민 김충성 선교사입니다. 성경말씀 10편 23편 1절에서 6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고백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지금 북녘당에서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충만히 울려나올 수 있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보위부에 잡힐지, 내일 보안소에 잡힐지, 아니면은 지금 이 시각 인민군 군인들이 쳐들어올지 누구도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북녘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기도 가운데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울려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 바람으로 첫 찬양 보내드리며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시편 23편 이 찬양 보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은혜의 시간 보내십시오. 박정호의 찬양으로 시편 23편 이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송정미의 찬양으로 내 진정 사모하는 이 찬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라디오 방송 함께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년 365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복음방송입니다. 월요일 이 시간에는 북한에서 살다가 탈북한 우리 탈북 크리스찬들의 이야기를 다룬 신앙초대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오늘도 이순실 집사님 이 자리에 함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안녕하세요.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네,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네. 기도도 하고 네. 또 교회도 열심히 나가서 봉사도 하고 요새는 계속 식당 봉사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러시군요. 네. 와, 참 그 북한에서 그 삶이 네. 너무 어려우셨잖아요. 네네. 그럼 여기 한국에서 식당에서 봉사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이고, 내가 이거 북한에 있으면 이거 만져나 먹겠어요. 먹어나 먹겠어요. 구경이나 했겠어요. 그래서 늘 먹을 때마다 북한 생각나고 먹을 네. 때마다 감사하고 나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행복한 게 뭐냐 물으면 1순위가 배고프지 않고 항상 먹을 수 있음에 너무 아. 감사하다고 예, 늘 자랑하고 있어요. 그러셨군요. 네, 그래서 식당 봉사 가면 예. 너무나도 이게 막 그만 이게 뭐라 그래요? 힘이 솟구쳐올라요. 에너지가 막 솟구쳐오르는 거예요. 그렇죠. 뭐 이게 네. 박가마운 죄수가 북한에서 다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배고팠던 생각하면 먹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정말 북한에도 언제 이렇게 맛있게 배불리 먹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자, 우리 집사님께서 네. 중국에 사시다가 이제 그쵸. 또 대한민국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 긴 여정 속에서 역사하셨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집사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노정과 지금 한국에서 살아가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집사님께서 북경에 계셨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네. 북경에 계시다가 네. 한국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그 한국으로 출발하실 때는 어느 쪽으로 출발을 하셨어요? 제가 몽골로 출발을 했고요. 그때 당시 6개월 기간이 지나니까 그 교회에 탈북자가 있다는 것이 입소문으로 나가가지고 경찰들이 이제 예, 수색하러 온다고 그 교회에다 연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빨리 대피시키라는 식으로. 그래서 목사님께서 짐을 다 싸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김에서 나간다고 해서 이 교회에서 나간다고 해서 외롭게 생각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당신들을 도와주신다는 걸 잊지 말고 출발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나는 그 교회를 떠나면 잡히고 또 북송당할 생각에 무서워서 막 부들부들 그렇죠. 떨었는데 목사님께서 저 문을 열 그리고 나갈 때부터 항상 예, 기도를 하고 예, 다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도 안 믿었어요. 그래서 용돈을 좀 주신 거 가지고 네. 나는 장마당에 가서 낚싯바늘 3개, 쥐약 3봉지를 산 거예요. 왜요? 이제 경찰한테 잡히면 북성이 아니라 여기서 목숨을 끊어야 말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아. 예, 그것을 사가지고 예, 브래지어 속에다 감춰가지고 또 거기서 돌다 보니까 일행이 8명이 됐어요. 그래서 그 일행하고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몽골 행을 택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몽골로 해서 네, 오셨군요. 네. 몽골로 오는데 거기에 8명이 다 교회를 걸쳐서 왔기 때문에 아, 네. 예, 신앙심이 아주 없진 않아요. 네. 그래서 한 발짝을 건널 때마다 야, 우리 기도하고 출발하자. 기도하고 움직이자. 이러는 사람들 꼭 있었어요. 그럴 때도 저는 안 믿었어요. 네. 그 교회에서 6개월 동안 나는 왜 있었는지 아세요? 그냥 얻어먹고 얻어있고 잠을 제공받기 위해서 거기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믿는 척 했던 거예요. 네. 처음에는 네. 그렇죠. 다들 그렇죠. 배고프고 그렇죠. 나가면 잡히니까 네. 도움받으려고 그렇죠. 있을 데가 없으니까 어찌 거기서 있었거든요. 그런데 몽골로 가면서 보니까 네. 정말 상상도 안 했던 일들이 벌어졌어요. 왜 그러냐면 경찰들이 우리 발각돼갖고 경찰들이 막 추격해서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배낭에 먹을 거, 입을 거, 이랬던 거 다 배낭 버리고 뛰다 보니까 빈몸이에요. 근데 경찰들이 집차 타고 다 8명 붙들어다가 앞에다 딱 앉혀놓고 뭐라고 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오직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손발을 빌면서 아저씨 살려줘요, 살려줘요. 그러면서 우리가 옷을 벗은 거예요. 그 옷을 왜 벗었을까요? 고문 받았던 자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아직 골마서 아직 아물지도 않았던 예, 이제 보시면 되면 이 손바닥이랑 예, 예, 여기 예. 여기랑 다 이게 지진 예, 거 있잖아요. 예, 예, 예, 예. 여기랑 골마서 막 고름 나오고 이걸 보여줬어요. 옷을 벗어서 네. 잔등에 막 나사한테 찔리고 이런 걸 보여주면서 여기서 잡혀가게 되면 우리 또 이런 고문을 받고 매 맞고 죽는다. 한 번만 살려달라고 막 그랬더니 우리 보고 너네들이 온 것이 몽골로 가는 길이 아니라 내 몽골로 해서 다시 예 들어오는 길이라고 중국 하면서 가는 길인가요? 그렇죠. 중국 가는 길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서 예. 그 경찰들이 너네 너네들이 가려면 해 지는 방향으로 북쪽 방향이라 그래요. 그 방향으로 계속 가기만 하라 그러면서 우리를 거기서 놔줬어요. 아. 그런데 처음에는 그 공안대들이 계속 잡아서 보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이 사람들이 우리를 도와줬을까? 그런데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사님께서 그랬잖아요. 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도와주신다. 그렇죠. 정말 우리가 그 교회를 걸쳐서 와서 그러는지 우리 모습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생각하면서 그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아멘. 전 진짜구나 이런 말을 막 서로서로 하면서 네. 뛰어와서 딱 그 철조망을 넘어서 보니까 몽골 땅이에요. 그때부터 나는 여기서부터 믿기 시작한 게 뭐냐면 아. 철조망을 넘을 때까지도 나는 정말 안 믿었어요. 근데 철조망 딱 넘어왔는데 네. 정말 배가 고팠고 힘들었던 것이 뭐냐면 먹을 것도 없었잖아요. 물도 없었잖아요. 네. 배고픈 거는 10년 동안 꽃제비 생활하면서 훈련을 해서 참을 수 있어요. 근데 물 없이는 하루도 우린 안 살아봤잖아요. 아, 그렇죠. 너무 목이 말라서 그런데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병원에서 우리가 민간요법을 많이 쓰잖아요. 네. 그래서 오줌 치료요법을 당뇨병 환자들한테 썼었거든요. 네. 그래서 오줌을 받아서 앙금을 찧어서 고태권 버리고 앙금을 먹었던 생각이 나요. 아. 치료요법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 앙금도 먹는데 오줌을 받아서 먹자. 그런데 오줌도 정상적인 물을 흡수하지 못하니까 안 오줌도 나오.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런 와중에 3일 만에 물고생만 하다가 3일 만에 군대를 딱 만났는데 네. 군대들이 우리한테 막 총을 막 갖다 대면서 선들라는 거예요. 선들었을 때 그 사람들 우리 몸을 뒤지니까 쥐약 그다음에 네네. 낚싯바늘 이거 보고 아 너는 탈북자들이구나 이거 생각하고 우리를 말잔동에 태우고 물도 주고 해서 사령부로 오니까 탈북자들이 400명이 있는 거예요. 야 정말 우리 집사님께서 출발하실 때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그렇죠. 도와주신다고 했는데 예. 그 도와준 사람들이 바로 경찰이었어요. 세상에. 공안이었고 예. 또 그 경찰들과 헤어져서 3일 만에 또 몽골 군인들을 만나서 예. 결국은 이렇게 또 은신처를 가시게 되셨는데 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게 서지 않았는데 그 3일째 만에 믿음이 생겼다는 얘기가 그 아니겠습니까? 3일 만에 내가 믿음을 가진 게 뭐냐면 이 같이 오는 일행 중에 12살 나는 애가 있었어요. 성아라는 애가 있었어요. 네. 이 성아가 계속 교회에서 있었다 보니까 이런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우리들을 살려주세요. 그냥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이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지금 목이 말랐어요. 배도 고프지만 목마른 것이 최우선 급합니다. 네. 하나님 우리 좀 살려줘요. 살려줘요. 그래서 그럴 때 눈물을 와와 흘리면서 우리가 그 송아의 무릎을 짚고 무릎을 다리를 다 잡고 하나님 살려줘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목이 말라서 다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우리 살려주면 우리가 하나님이 계심을 믿을게요. 믿을게요. 그랬던 날이 몽골에서 3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군대를 만났잖아요. 네. 그래서 물도 먹고 그다음에 수용소로 들어왔을 때 그 수용소에서 하나같이 온 길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우리가 그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이제는 믿게 된 거예요. 그냥 다는 못 믿어도 그래도 하나님이 존재라는 것을 인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왔구나. 그냥 살아왔다는 것만도 우리는 그것이 믿음이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아멘. 네. 야 정말. 이게 말은 쉽습니다. 그렇죠. 몽골의 그 사막을 3일 동안 걸어간다. 개미도 한 마리 없어요. 풀도 없고 네, 물도 없고. 네. 정말 그 황량한 그 광야를 그렇죠. 모래 사막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렇죠. 살려주십시오. 그냥 그 한마디를 그렇죠. 했을 뿐인데 네. 그날 군인들을 만나게 주신 그렇죠. 하나님. 네. 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너희가 구하기 전에 그렇죠. 미리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네.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아멘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셨던 아멘. 그 말씀이 네. 삶 가운데 정말 체험으로 직접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삶의 체험이 현장에서 죽음의 겁에서 하나님을 그렇죠. 체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감히 버릴 수 없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게 집사님께서 몽골에 또 그 보호소를 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 보호소에 계시다가 네. 대한민국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아, 정말 비행기에 그 400명의 인원이 대기를 하면서 뽑아가는데 남들은 막 60일, 40일 동안이셔도 우리가 28일 만에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어떻게 네. 나왔냐면 그 계루 속에 몽골의 그 천막 있잖아요. 네. 계루 속에 우리가 있던 그 계루는 여자들 그다음에 애기 엄마들이 기본이셨는데 여김에서 어느 한 집사님이 눈썹 그리는 연필로 그 천막에 천부여 우시 없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가사도 다 틀려요. 지금 와보면. 네. 그 가사를 막 뒤죽박죽인데 그 가사를 써놓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모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우리 이러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빨리 비행기 타고 대한민국에 가게 해주세요. 기도했던 천막은 오직 우리 천막이에요. 네. 그런데 남들 천막에서는 매일 그냥 울고 싸우고 왜 싸우는지 알아요. 오면서 받았던 그 스트레스 그런 것들이 다 폭발이 되면서 완전 건드리면 폭발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 천막에서는 애기 엄마들 그 집사님들 지하에 같이 기도하고 찬송가는 비록 다 틀리지만 그래도 네. 흉내라도 내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그 찬송가를 불리던 생각하면 지금도 웃음이 나지만 그것처럼 감동인 것도 없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군인들이 다른 천막에서는 다 이렇게 싸우고 막 그러는데 너네들은 앉아서 착하게 기도하고 너네부터 뽑아서 보내야지 여기서 선행이라는 것이 뭐고 이런 것이 있어서 싸움도 안 하고 조용히 착하게 기다릴 것이다. 우리 천막에 12명을 몽땅 비행기 태워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와서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벌써 선택하신 그런 자기 자녀들, 자기 자식들을 먼저 이렇게 골라서 네. 예. 그래서 나는 지금도 몽골에서 믿었던 하나님, 사막에서 믿었던 하나님 그 믿음 갖고 사는 거예요. 몽골의 그 군인들이 본보기로 네. 기도하는 사람들 그렇죠.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 먼저 보냈기 때문에 네. 또 그 이후로 온 분들도 아 그럼 우리도 기도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 예. 기도가 시작이 된 네. 거잖아요. 기도보다도 거기에서 싸우지 않고 네. 차례차례 앉아서 예, 순서 대기를 기다리고 예, 이런 일들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참 정말 은혜입니다. 그 12명이 먼저 출발을 해가지고 그렇죠. 대한민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때 그 선두자가 없었고 우리 12명 중에 날 보고 네가 여기서 인솔자가 돼가지고 하나같이 조용히 착하게 앉아서 가거라. 네. 여기서 떠들거나 왔다 갔다 하면 비행기가 흔들흔들하면서 비행기 깔아앉을 수 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와라. 떠들지도 예. 말아라. 너네가 북한 말하면 뒤에서 북한 비행기가 따라온다. 예. 이러면서 막 예, 대사관 분들이 아, 예, 영사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조용히 앉아서 우리끼리 예, 주는 밥 먹고 간식 먹으면서 대한민국 항공에 딱 떨어졌을 때 예, 또 국정원 선생님들 만나갖고 들어오면서 우리는 어디서 느꼈냐면 네. 내가 이러한 곳에 살러 왔다는 것을 그 인천공항 화장실을 보고 예 거기서 느꼈어요. 그 화장실에 변기에 물이 고여 있잖아요. 예. 그래서 화장실 다 들어가서 아 비행기 타고 온 사람들이 손 씻으라고 세수하라고 물을 담아는 우리 세면 아 그러셨군요. 소래라고 소래 그렇죠. 세면 소래인 줄 알았어요. 변기를 이렇게 좌변기에 보였으니까. 하얀 유리 그 사기 그의 네. 그런 변기에 물에 맑은 물이 있고 향수 냄새 나고 막 클래식 음악이 틀려져 그렇죠. 있고 이런 것을 누가 화장실이라고 와갔어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국정원 선생님이 그 변기 사용할지 모르는 분들은 그냥 거기 올라가 앉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해닭처럼 달기 네. 알라로 올라가는 닭처럼 신발을 싹 벗고 거기 올라가 앉았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불편해서 물어봤더니 그 국정원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쓰는 거를 알려주더라고요. 아.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그러셨군요. 우리 나가면 우리 집에도 이런 변기가 있습니까? 이런 화장실 씁니까? 막 네. 물어보셨어요. 그랬더니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을 쓴다고. 지금도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대한민국으로 입국하셔서 또 조사기관의 조사도 다 마치고 그렇죠. 지금은 우리 집사님께서 경기도의 모처에서 네. 교회를 섬기시면서 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신데 저는 우리 집사님께서 예전에 저하고 방송을 잠깐 하실 예, 때 예. 그때 기억도 있지만 우리 북한에서 지금 국동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이 아마도 우리 순실 집사님을 TV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아 그럴 거예요. 네, 요즘 예. 그 방송인으로 활동하시면서 이제 만나러 갑니다라는 프로그램에 그렇죠. 나가셔서 예. 참 그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사랑을 받았고 이제 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북녘 땅에 실상을 대한민국 크리스찬들과 함께 나누며 기도하는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집사님께서 지금까지 걸어오신 그 수많은 노정 가운데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2017년 한 해 동안에도 우리 집사님의 삶에 계속하여서 간섭하시고 인도자가 되시고, 또 우리 집사님은 또 여봉봉이라는 또 신랑이 멋진 네, 신랑분이 계셔요. 그렇죠. 그 신랑 그 자랑도 좀 해주시죠. 네, 신랑을 통해서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예, 전달받고 있어요. 네. 예, 처음에 북한에서 살던 그 강압적인 방법, 내려먹이식 방법,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명령식으로 살았는데 한국에 와서도 보니까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상처가 되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그것들이 모두 군대에서 배웠던 그런 생활 방식이었고, 또 여김에 사랑이라는 것을 더 담아서 한번 이야기해볼까 해서 거기에 사랑을 살짝 얹어서 네. 이것도 할까요? 이것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니까 네. 얼마나 말이 잘 통하고 예, 제가 오히려 사랑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지금 시댁이나 시부모님들 예, 식구들, 저희 남편들이 다 정말 제가 교회 다닌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예, 제가 하나님을 믿는 그 식구에 그런 가정에 들어간 며느리로서 우리 시부모님들이 나를 사랑해 주는 것은 그냥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 네. 예, 저를 이렇게 사랑으로 대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는 권사님이고 그래서 또 아버님도 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 믿음 생활을 하고 하다 보니까 조그마한 네. 잘못도 잘못이 아니에요. 아. 기도로서 다 그냥 해결돼요. 그러시군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조금 실수했는데 하나님 예쁘게 봐주세요. 그러면 저는 너무나도 감동이에요. 네. 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이루어가니까 저는 혼자라고 생각했던 대한민국의 삶들이 생활들이 이제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 있고 네. 또 하나님을 믿는 가정에 들어가서 정말 축복받은 가정에서 정말 예, 행복하게 부지런히 잘 살고 있습니다. 네, 진짜 우리 집사님만큼 대한민국에서 부지런하게 사시는 우리 여성분들도 또 드무셔요. 특동 방송도 하시죠. 또 다른 방송도 하시고 하시면서 방송인으로 이제는 그 지경이 넓어지고 있는데 집사님께서 또 그 홈쇼핑도 하신다고 네, 네, 들었어요. 네. 자, 이 홈쇼핑은 어떤 건지 우리 북한 주민들에게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아, 홈쇼핑이라는 것은 진짜 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떳떳하게 예, 맛있고 인정받은 것을 예, 파는 것이에요. 물건이나 음식이나 네. 예, 가정 제품까지 다 파는 건데 제가 북한의 이름을 걸고 네. 이순실의 평양 냉면, 아. 그다음에 평양식 양념 주물럭, 네. 그다음에 평양 김치, 예, 평양 이름을 걸고 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매출도 좋아지고 네. 또 방송이 나가지 않은 날은 인터넷으로도 앱으로도 판매가 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우리 북한 주민들은 아마도 들으면은 무슨 말인가 할 텐데요. 북한은 TV 채널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네. 이 홈쇼핑이라고 하는 것은 집에 앉아서 마트에 가지 않고 상점에 가지 않고 집에 앉아서 그렇죠. 물건을 TV를 보면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예. TV 채널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물건을 파는 그 채널을 말하는데 거기에서 우리 이순실 집사님께서 판매를 또 하고 계시답니다. 야, 네. 아무튼 이순실 집사님의 지경이 점점 더 넓어지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2017년 이렇게 신앙 초대석에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북녘땅에 계신 우리 여성 군인동무들과 또 북한에 있는 우리 모든 여성들이 우리 이순실 집사님께서 누리는 그 신앙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또 이순실 집사님께서 그리하였던 것처럼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어머니가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집사님 인사해 주시면서 이순실 집사님과 신앙 초대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북녘 땅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성 군인 동무들 또 우리 삶의 터전에서 힘들게 사시는 우리 어머니들 이 방송을 들으시면서 이순실이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들도 꼭 만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순실이처럼 늘 밝고 명랑하고 씩씩하게 자라는 생활하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꼭 믿으세요. 이순실 집사님과 함께한 신앙 초대석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라디오 방송 함께 듣고 계십니다. 이어서 찬양 보내드리겠습니다. 송정미의 찬양으로 평화가 있기를 이 찬양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위에 또 여러분들의 자녀와 사업위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평화가 있기를 평화가 하늘의 평화가 깃들어 있기를 평화가 송정미의 찬양으로 평화가 있기를 이 찬양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임재청이 찬양합니다. 변명. 방황하지 않으리. 내일 이 시간에는 신웅경 권사의 조선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이사야 5장. 님의 포도밭을 노래한 사랑의 노래를 내가 님에게 불러드리리라. 나의 님은 기름진 산등성이에 포도밭을 가지고 있었네. 님은 밭을 일구어 돌을 골라내고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지. 한가운데 망대를 쌓고 즙을 짜는 술틀까지도 마련해 놓았네. 포도가 송이송이 맺을까 했는데 들 포도가 웬 말인가. 예루살렘 시민들아, 유대 백성들아, 이제 나와 포도밭 사이를 판가름하여라. 내가 포도밭을 위하여 무슨 일을 더 해야 한단 말인가. 내가 해주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는가. 포도가 송이송이 맺을까 했는데 어찌하여 들 포도가 열렸는가. 이제 내가 포도밭에서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너희에게 알리리라. 울타리를 걷어 짐승들에게 뜯기게 하고 담을 허물어 마구 짓밟게 하리라. 망그러진 채 그대로 내버려 두리라. 순을 치지도 않고 김을 매지도 않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덮이게 하리라. 구름에서 비를 내리지 말라고 명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밭은 이스라엘 가문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나무는 유대 백성이다. 공평을 기대하셨는데 유혈이 웬 말이며 정의를 기대하셨는데 아우성이 웬 말인가. 아, 너희가 비참하게 되리라. 집을 연달아 차지하고 땅을 차례로 사들이는 자들아, 빈터 하나 남기지 않고 온 세상을 혼자 살듯이 차지하는 자들아,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대고 맹세하신다. 많은 집들이 흉가가 되어 제 아무리 크고 좋아도 인기척이 없게 되리라. 포도밭이 열흘 가리에서 술 한 항아리밖에 나지 않고 종자 한 섬에서 곡식 한 독이 가까스로 나리라. 아, 너희가 비참하게 되리라. 새벽부터 독한 술을 찾아 나서고 밤늦게까지 술독에 빠져있는 자들아, 수금과 검은고와 피리 소리를 들으며 술이나 마시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에는 관심도 없으며 그가 손수 이루시는 일은 아랑곳도 하지 않는 자들아, 내 백성은 지각이 없어 포로가 되고 귀족은 굶어 죽고 민중은 목이 타 죽으리라. 땅이 목구멍을 열고 입을 찢어지게 벌릴 것이니 귀족과 서민이 함께 떠들고 날뛰다가 빠져 들어가리라. 이렇듯이 사람이 스스로 낮아졌고 인간은 천해졌으니 거만한 자의 눈은 숙어지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그 공평하심으로 인하여 높이 나타나심을 받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은 정의로 당신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리라. 새끼 양들이 거기에서 제 목장인 양 풀을 뜯고 살찐 짐승이 그 폐허에서 한가로이 먹으리라. 아, 너희가 비참하게 되리라. 소 곱비로 재앙을 끌어당기고 병거의 줄로 죄를 잡아당기는 자들아, 너희가 빈정거리는구나. 하시고 싶은 일을 어서 해보시오. 거룩하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당신의 뜻을 빨리 이루어 우리에게 알려주시오. 아, 너희가 비참하게 되리라. 나쁜 것을 좋다, 좋은 것을 나쁘다. 어둠을 빛이라, 빛을 어둠이라. 쓴 것을 달다, 단 것을 쓰다 하는 자들아. 아, 너희가 비참하게 되리라. 지혜 있는 자로 자처하는 자들아, 유식한 자로 자처하는 자들아, 아, 너희가 비참하게 되리라. 술이 센 자들아, 독한 술을 잘 빚는 자들아. 뇌물의 눈이 어두워 죄인을 옳다 하고 옳은 사람을 죄 있다 하는 자들아. 지푸라기가 불길에 휩쓸리듯 검불이 불꽃에 쓰러지듯 너희의 뿌리는 썩고 꽃잎은 먼지처럼 흩날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가르침을 저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말씀을 거역하였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백성에게 진노하시어 손을 뻗쳐 그들을 치셨다. 그가 고관들을 죽이시니 그들의 시체가 한길에 버려진 쓰레기더미 같았다. 그래도 진노가 풀리지 않으시어 또다시 치려고 손을 드셨다. 주께서 신호를 올리시어 먼 곳에 백성을 부르시고 휘파람을 부시어 땅끝에서 사람들을 부르신다. 저 쏜살같이 달려오는 모습을 보아라. 힘이 빠져 비틀거리는 자도 없고 졸거나 잠자는 자도 없다. 혁띠가 풀린 자도 신끈이 끊어진 자도 없다. 화살은 날카롭게 날이 섰고 활 시비는 팽팽하고 말 발굽은 차돌같이 단단하고 병거 바퀴는 돌개바람처럼 돌아간다. 암사자처럼 고함지르고 새끼사자처럼 소리지른다. 으르렁거리며 먹이를 덮쳐 으슥한 곳으로 물고 가니 빼낼 자가 없구나. 그날 밀려올 아우성 소리는 밀어닥치는 노한 파도 소리 같으리라. 이 땅을 보아라. 저 암흑과 고난을 암흑이 빛을 삼켜버리는구나. 신흥경 권사의 조선어 성경 낭독을 들으셨습니다. 성경 말씀 잠언서 16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지 어떠한 자리에 앉아있든지 높은 자리에 있는 자나 낮은 자리에 있는 자나 남녀노소 구분 없이 선한 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여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모두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서는 탈북민 김충성 선교사였습니다. 선한 말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아보고 많은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너의 모습